창가에 서면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인상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 열어 한 줄기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하루든 되어 내 곁에 머무네. 누가 사랑을 이 아이를 누구에게 바랄까. 마저 꺼진다면 새가 되었네. 아니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었지 슬픈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사랑 내 오늘은 용서는 너를 잊는가? 어느 나의 인생을 쥐고 있다 놓아버렸다.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신 민들레는 일편단신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 해가 뜨면 달이 가고 낙엽 지니 눈보라 지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편단신 민들레야. 가시밤길 산을 넘고 가시밤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왔으니.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마음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신 민들레는 일편단신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니. 사랑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빈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낭만까 나의 꿈을 아둘까. 외로울 때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들을 면서 잠자고 지내 잡았었는데 아팠던 와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진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기회라면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만은 신뢰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슬처럼 맑은 영혼이 내 가슴에 스며들어와 푸른 샘으로 솟아나리니 그대 여린 입술 사이로 바람처럼 스친 미소가 나의 넋을 이감하도는 불꽃이 되어 타오르리니 슬픈 그대 빼앗들이 채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긴 바다를 헤매는 내게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 되어 소망에서 그 기슭에 다가갈 수 있다면 사랑의 약속의 땅 그곳에 깃들 수만 있다면 그대 붉은 입술 다가와 화살처럼 스친 입맞춤 나의 넋을 앗아가버린 상처되어 남아있는데 슬픈 그대 빼앗들이 채 상여의 그대 보내며 살아야 할 이유마저 없으니 사랑은 절망의 별 울부짖는 동공마저 거친 채 간절한 언양마저 버리고 인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하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돌고 도는 계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련의 돌을 던지네 세게 물어버리라 물어버리라 몰아치는 비바람을 철새에게 물어버리라 고단한 나의 걸음이 언제나 돌아 사람아 난 너랑 거울었지만 넌 나를 품은 채로 웃었네 오늘 같은 밤엔 전부 놓고 모든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소리내 불꽃이 되는 내일을 크게 부르며 놓고 모든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